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Gentlemen, it has been a privilege playing with you tonight. 지금 들으신 것은 영화 타이타닉 속의 몇 가지 상황을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화를 보셨을 테고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의기양양하게 첫 출항하는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그러나 그날 밤 뜻하지 않게 빙상과 충돌하게 되지요. 파선한 배에선 승객들이 서로 살겠다고 아수라장이 되어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자리를 지키며 그들과는 아랑곳 없이 꿋꿋이 연주를 하던 악사들 기억나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져 더 이상 연주가 필요 없게 된 상황에서 한 악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악기를 꺼내 연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곡이 바로 내 주를 가까이였지요. 가던 악사들도 다시금 돌아와 연주를 하던 장면. 세계적인 아마데우스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도 절묘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야기는 더욱 감동스럽다네요.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여 많은 승객들이 차디찬 얼음바다에 빠져 죽음을 앞두고 허덕이고 있을 때 그중 어느 사람의 입에서부터인가 이 찬송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캄캄한 겨울바다, 암흑과 절망 가운데 추위에 점점 얼어 식어가는 몸으로 살 가망이 없었던 그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찬송을 따라 불렀다지요. 그때 희생자가 무려 1645명이었다고 하는데 그중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들이 증언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찬송하며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던 것이죠.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인 아담스 여사는 영국의 할로우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비상하여 잡지에도 많은 글을 실었고 영국에도 재능이 있어서 배우로도 활동하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연극을 계속했는데 건강이 점점 나빠져서 요양하며 오로지 찬송시에만 몰두했다고 하네요. 1840년 교회에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에 관한 설교를 들은 후 목사님의 권유로 지금의 이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작곡가 메이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메이필드 태생으로 조지아주의 사바나와 보스턴, 뉴욕 등지에서 교회 성가대 주의자, 오르가니스트로 여러 교회에서 봉사한 미국의 대표적인 찬송 작곡자이며 보스턴 음악학교를 창립했고 후에는 뉴욕 대학에서 미국 최초로 음악 박사 학위를 받은 미국 음악 교육의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메이슨 박사의 곡조는 우리 찬송가의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44장 지난 이래 동안에,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등등 무려 23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이 곡조 베다니는 1856년 작곡하여 앤도버 신학교 교수들이 편찬한 안식일 찬송가에 수록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에서 돌이라는 단어가 제일 눈에 띕니다. 여러분은 돌베개를 베고 밤하늘을 쳐다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일어나 앉았을 때에는 잘 보이지 않던 하늘의 별들이 머리를 바닥에 대고 바라볼 때에는 우리를 향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지요. 별들이 합창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장 캄캄한 밤에 가장 멀리 있는 별이 보인다고 합니다.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있어 가장 고독했던 시절,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하늘로 뻗은 사닥다리를 발견하게 되고 도움의 천사를 만나게 되지요. 그는 드디어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로부터 큰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라는 고백도 야곱과 같은 절망과 고독의 외로운 지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에 있어서 야곱은 바로 그 돌로 제단을 쌓게 되지요. 이 어찌 복된 돌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의 돌, 외로움의 돌, 멀고도 험한 시련의 돌,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하나님께 예배할 찬송의 돌단으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길 바라고 이 세상 마치는 날 유언으로까지 그렇게 되뇌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모니카 3중주로 들으시며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